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며칠 전에 그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오랜만에 김제동 씨가 MC이고 네. 저희가 이제 윤도현 밴드가 출연을 했는데 아, 정말 예. 네, 아주 좋았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재밌었어요. 예. 전 딱 일일이 네. 다 뭐 현장에 이 공연을 하는 현장에 있으면 진짜 뭐 재밌는 일들이 많죠. 관객분들도 재밌는 분들 네. 많고. 그 뭐 김제동 씨 같은 경우 막 가면은 막 사고 위험도 막 생기고 그러겠어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아니요? 제가 이렇게 축제 같은 데 가면 웃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경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병 전우회나 이런 분들이 학교 그쵸, 자체에 계시죠, 예. 네? 해병 전우회 이런 분들이 차가 촥 들어오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예. 촥 차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해병 전우회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백미러라 그러죠. 이걸 잡고 막 경호를 해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차 안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예.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계속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부끄러워. 그래서 차 문 열고 아 괜찮아요.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더 부끄러운 건 뭔지 아세요? 지나가면서 왜 저래? 누구 차야? 아 그러면 왜 저래? 누구 차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아 김제동 왔잖아. 김제동. 아 그래? 근데 왜 저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가슴에 비수가 저 그 두 분도 기억나요? 대화 나누고 가시는 그 두 분도 175에서 178 정도였고요. 머리 장발이었고 네. 리플 합시다. 예. 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리플 한번. 네, 지금부터 이제 방송이니까 똑바로 네. 해야죠. 지금부터 이제 방송이에요. 찜질방 사모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예전에 제가 쌍꺼풀과 코 성형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성형 미인을 무지 싫어해서 사실을 숨긴 채 지내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남자친구가 눈 감아봐 이러는 겁니다. 아, 왜?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자꾸만 감아보라는 남자친구의 성화에 전 올 것이 왔구나 하며 겸허하게 고백했죠. 그래 나 쌍꺼풀 수술했어. 미안해.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선물을 주려고 눈을 감아보라고 한 것이었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였죠. 그 후로 남자친구는 연락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코 빼고 눈 풀 수도 없잖아요. 사실 별로 티 안 나거든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성형에 대한 예. 눈에 관련되는 눈에 관련 아주 민감한 부분의 그런 리플이죠. 예. 네. 쌍꺼풀. 예. 쌍꺼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네, 참 부럽습니다. 네, 쌍꺼풀도 사실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어쨌든 저 리플 달아주셨습니다. 연옥팅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네. 요즘 남자들이 성형 미인을 싫어하지 않는데 님이 혹시 성형 미인이 아니라 그냥 성형인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좀 더 고쳐보세요 이렇게 적어주죠. 아 그러니까 성형을 했는데 미인이 안 되셨다는 거죠. 조금 더 고쳐보시고 예. 노력해보시라는 다음 네. 다음은 노량진 갈치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오, 리플계가 말이죠. 이제 범동물적으로 뻗어나가요. 오, 예. 갈치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보조개가 정말 이뻐요. 입술도 이쁘고 허나 코는 낮고 눈동자가 잘 안 보여서 조금 아쉬운데 님이 눈과 코를 연결한다면 최상의 여성이 탄생할 것 같네요. 예. 그러나 전 제 여자친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진영아 사랑해. 아... 여자친구 이름을 실명을 그려주시면서 여기까지 감동적이에요. 예.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뭔가 쫙 울컥하잖아요. 근데 이 리플계가 이런 분들을 배가 아파서 그만 놔두질 않아요. 이게 여기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되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영아 사랑해. 그러니까 밑에 히트다, 진영이 이거. 친구라는 분이 리플을 진영이 친구라는 분이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어 오빠 진영이 보조개 이쁘죠? 200 줬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남들 잘 되는 걸 못 봐요. 남들 잘 되는 걸 못 봐요. 200 줬대요. 다음은 견적 1억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견적 1억. 이런 눈초리는 뭐예요? 제동이 네가 달았지 이런 눈초리인데 지금. 전 1억 더 나와요. 예. 남자친구분은 아마 성형하신 것보다 먼저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님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겁니다. 아, 남자는 별것도 아닌 것에 그런 소심한 면이 있어요. 정말 님을 좋아했다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다만 이해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옵니다. 사랑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분이 정리 싹 해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정리를 싹 해주셨네요. 예,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성형을 하시든 뭐 성형을 하시지 않든 사랑했던 분들은 헤어지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태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듯이, 예, 예. 이렇게 눈, 코, 입이 이렇게 생긴 데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내 얼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데 희소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꾸만 이렇게 그 희소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제동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